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한밤중에 이불에 그만 오줌을 싼 게 걱정스러워서 어린 여자아이는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달 아래 핀 작약꽃을 보게 됐죠. 그런데 어찌나 아름답던지 그 어린 여자아이는 참을 수가 없어서 팔을 벌려서 그 작약꽃을 한가득 껴안았죠. 그런데 때마침 방문을 열고 나오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날로 어머니는 아이가 귀신에 씌었다면서 한약을 지어왔고요. 아이는 꽃 때문에 병도 없이 그 쓰디쓴 한약을 줄곧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바로 탤런트인 김수미 씨의 어린 시절 얘기 글에서 읽은 건데요. 이렇게 일찌감치 어떤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그것에 감탄하고 또 반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 여러분 하나쯤 갖고 계시죠? 영화 스틸링 홈, 추억의 첫사랑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학창 시절의 추억, 그런 것들이 마치 앨범처럼 펼치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영화였죠. 친구 종혁이가 화학공학과 우리 과의 큰 경시대회를 본다고 잘 보라는 사연을 정현철 씨가 하이텔로 띄워주셨네요. 같은 과 친구인 재현이 그리고 종혁이는 내 대학 생활의 전부라고 아주 친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그런 칭찬의 말씀을 띄워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재기 씨요. 10월 1일이 친구 생일이었는데 그때 사주려다가 못 사준 케이크를 하이텔에다가 아주 멋있게 그려주셨어요. 그 친구분이 그 케이크만 봐도 배가 아주 부를 것 같은데요. 대구에 2라고만 적어주신 분 그리고 친구들이 요즘 무척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요.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나를 위해서 울어준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하얀 밤을 지새우면서 슬픔에 잠겨있을 친구를 위해서 음악을 띄워주고 싶다고 강릉에서 배미선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엘튼 존의 노래 안종혁 씨가 하이틀에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Goodbye Yellow Brick Road 영화 오리엔트 특급 열차의 연인들이 여기에 삽입된 노래죠. 이 영화는 TV 영화인데요.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화 평론가 정영일 씨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이 영화는 보고 나서 영화의 줄거리는 기억나지 않아도 엘튼 존의 이 노래만은 기억에 남는다고요. 자, 들어보시죠. Goodbye, Yellow Brick Road. When are you gonna come down? When are you going to land? I should have stayed on the phone.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own mind. You know you can't hold me forever. I didn't sign up for you. I'm not a present for your friends to open. This boy's too young to be.

Come and meet through my window. Show me the way. Show me the end of my rope. When you come back next time, you gotta stay. Plastic people all around, empty souls, well, they're all about. So much to learn. When you come back next time, you gotta stay. When you come back next time, you gotta stay. Coming me through my window. Show me the way. Show me the end of my rope. When you come back next time, you gotta stay. When you come back next time, you gotta stay. Come back next time, you gotta stay. California 중에서 When You Come Back. 그룹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Driving and Crying. 운전하면서 드라이빙하면서 울기까지 하는지 Driving and Crying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단순히 청춘스타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뭔지 모르지만 새롭고 좀 색다른 느낌의 연기자다. 이런 평가가 더 잘 어울리는 새로운 이미지의 연기자 커플이 있습니다. 케이프 피어에서 닉 놀티의 딸 역을 했던 줄리엣 루이스와 델마 루이스, 흐르는 강물처럼의 브래드 피트. 이 두 사람은 90년에 미국에서 방영됐던 TV 시리즈물 죽기에는 너무 젊은 Too Young to Die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 두 연인이 최근 한 영화에 함께 출연해서 또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MTV계의 유명 연출가로 평가받는 도미닉 세나의 로드 무비 캘리포니아가 그 화제의 작품이죠.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는 좀 스펠링이 다릅니다. 미국의 지명 그 캘리포니아를 의미하는 것이긴 그런 것 같은데요. C-A-L-O 시작하지 않고 K-A-L-O 시작을 하거든요. 영화를 보시면서 그 의미를 좀 더 찾아보시면 좋겠죠. 브라이언과 캐리는 자유분방하고 이지적인 미국의 젊은이들입니다. 하는 일이 좀 특별한 것만 빼거든요. 브라이언은 연쇄 살인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 범죄 현장을 찾아가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고요. 또 캐리는 남자의 육체적인 느낌을 자신의 사진 이미지로 사용하는, 글쎄요, 정말 좀 기이한 커플이죠. 이 두 사람은 어느 날 또 다른 연쇄 살인 사건을 찾아서 캘리포니아 행을 계획합니다. 한편 얼리와 아델, 이 두 사람은 전과자들입니다. 특히 얼리는 성폭행 폭력범으로 가석방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행, 이 여행 경비를 공동 부담할 동행을 찾는 브라이언과 캐리, 그리고 감호의 눈길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은 얼리와 아델. 이 네 사람은 자연히 한 팀이 되죠. 여행을 해가면서 브라이언과 케리는 전과자들에 대해서 내내 우월감을 느끼고 또 얼리는 거친 매너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반면에 아델은 캐리의 세련미에 반해버립니다. 이렇게 서로 미묘한 감정으로 얽힌 네 사람의 여행은 마침내 얼리가 살인을 저지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죠. 살인마와 동행하는 범죄 심리학자,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 또 예측을 불허하는 살인사건. 정말 그 내용만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새 영화 역시 세 명의 젊은이들이 엮어내는 로드무비입니다. 제목은 캘린더 걸인데요. 먼저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닐세 다카가 부릅니다. 캘린더 걸. The year of fine, February. You're my little Valentine. March. I'm gonna march you down the aisle. April. You're the Easter bunny when you smile. Yeah, yeah, my heart's in a whirl. I love, I love, I love my little calendar girl every day. Junior prom, like a firecracker, I'm aglow. When you're on the beach, you steal the show. Yeah, yeah, my heart's in a whirl. I love, I love, I love my little calendar girl every day. Calendar Girl 중에서 Calendar Girl, 닐세다카의 음성이었습니다. 로이와 네드 그리고 스커트는 어린 시절의 꿈을 찾아서 자동차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의 꿈이라는 것은요, 어릴 적에 캘린더에서 본 엄청나게 예쁜 미녀를 찾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모두 시골 벽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미녀를 사람들은 모두 마릴린 몬로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찾기 위해서 헐리우드로 갑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에 도착하자마자 작전 짜기에 몰두하죠. 어떻게 하면 마릴린 몬로의 집에 잠입을 해서 그녀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엮을 수 있을까, 이런 작전이었죠.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에 누구나가 한 번쯤은 가졌을 법한 그 스타에 대한 동경. 존 화이트셀 감독은 이 잊어버린 감성을 영화 속에서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새 청춘 역에는요, TV 시리즈 비버리 힐스 90210의 미남 무동생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제이슨 프리어슬리, 그리고 가브리엘 올스, 또 제리 오코넬이 공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은 그 슈퍼소년 앤드루로 아주 낯익은 그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에는요, 제이슨 프리어슬리가 해변가 장면에서 알몸 연기를 선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10대 소녀들이 아주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영화는 한스 짐머가 음악을 맡았죠. 그런데 대구 수성구 만촌이 이동의 황정우 씨가 한스 짐머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주 가슴이 떨리는 그런 아주 열렬한 한스 짐머의 팬이시라고요. 그의 멜로디는 뭐랄까 섬세하고 지적이라고 말하시면서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그가 음악을 맡은 뭐 블랙 베인, 셀마 루이스, 리가딩 헨리, 토이스, 레인맨 등등의 음악을 쭉 신청해 주셨는데요. 한스 짐머가 음악을 맡은 새 영화, 이 캘린더 걸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Counting Down the Years. 영화 Calendar Girl 중에서 Counting Down the Years. 참 아주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곡이네요. 이 음악 중에 Cry for You라는 노래가 아주 교묘하게 삽입돼서 엮여져 있죠. 한스 짐머의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Calendar Girl, California 이 두 편의 아주 최신 미국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새 비디오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극장에서 잠깐 개봉됐었던 영화. 개봉 제목을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고 붙여서 호기심을 자극시켰던 Like Water for Chocolate입니다. 1910년 멕시코 혁명 전쟁 당시가 무대인데요. 명문가의 인습에 맞서서 금지된 사랑을 펼치는 페드로와 티타. 이 두 연인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죠. 그런데 이 영화가 좀 특이한 것은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음식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 영화가 몇 편 있었죠. 튀긴 토마토를 별미로 내놓은 Fried Green Tomato, 또 영화 내내 줄창 먹기만 하는 요리사 도둑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 뭐 이런 영화들이 쭉 있었는데요. 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여기서의 요리는 멕시코의 전설에서 기인합니다. 요리를 할 때 자신의 희노애락 감정을 그곳에 불어넣으면 상대방이 그 음식을 먹을 때 감정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과 음식을 통한 환상과 마법의 세계,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킨 알폰소 아라우 감독의 연출력이 제작 당시에 꽤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멕시코 국내 영화상 10개 부문을 수상했고요. 또 여주인공인 루미 카바조스는 동경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남자 주인공 페드로의 마르코 레오나르드는 우리에게 낯익은 배우인데요. 바로 영화 시네마 천국에서 토토의 청년 시절을 연기했던 그 배우죠.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중에서 티타의 테마 띄워드립니다. Now I had the time of my life. No, I never felt like this before. Yes, I swear it's a truth, and I owe it all to you. Cause I had the time of my life, and I owe it all to you. I've been waiting for so long, now I finally found someone to stand by me. 시험 기간이라 친구들과 FM 영화 음악을 듣고 끝 멘트를 들어오기로 내기를 합니다. 빵 사주기로요. 근데 제 짝꿍 소은이는요. 한참 자다가 1시 40분에 시계를 맞춰놓고 그때 일어나서 듣는데요. 얌체죠? 이렇게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엽서를 보낸다고 하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이렇게 대전여고 1학년 9반의 김아랑 학생이 엽서를 보내시면서 신청곡 적어주셨는데요. 잘 들으셨죠? 영화 더티 댄싱 중에서 Time of My Life였습니다.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의 노래였고요. 이 빌 메들리는 Righteous Brothers, 그러니까 Unchained Melody, Ghost에서 Unchained Melody를 부른 Righteous Brothers의 멤버죠. 오늘부터 새롭게 바뀌는 거 한 가지, 바로 조금 이따 들려드릴 건데요. 추억의 영화, 잊을 수 없는 영화, 각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영화를 말씀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요. 그 노래 하숙생이라는 아주 부모님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하숙생으로 유명한 가수 최희준 씨의 추억의 명화 한번 들어볼까요? 게리 쿠퍼와 그레이스 켈리가 주연을 하고 프레드 진네만이 감독한 영화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영화인지? 하이닝입니다. 그때 대학교 지금 한 1, 2학년 때쯤 됐을 겁니다. 아마 그게 그러니까 56, 7년? 좀 됐을 겁니다. 제가 54년도에 대학 들어갔으니까 55, 6, 7년? 그때 이제 그런 그 섭외 영화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그 주제가 참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프랭키 레인이 노래했는데 단성사에서 봤을 거예요. 하이는 그때 단성사에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성 팬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미국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게리 쿠퍼의 그 표정, 뭔지 얘기를 할 듯 말 듯한, 무슨 얘기를 곧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눈으로 얘기하는 그 게리 쿠퍼의 그 뭐랄까 그 연기력, 키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꼬부정해가지고 얼굴은 길고 참 그 눈으로 하는 연기가 기가 막히게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하인은 참 전 그 잊을 수가 없는 것이 혼자서 이제 그 결투를 해서 모두 소위 그 악한들을 다 처리해버리는 그런 건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의 그 뭐랄까 그 자기 표현, 그리고 뒤에서는 주제가가 하이눈이 이렇게 쭉 울려 퍼지고 있고, 그 노래가 한동안 굉장했었습니다. 굉장히 유행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움 세상 뜬 그 김서훈 씨라고 하는 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다니던 그 양반이 아주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그 프랭키 레인을. 그 게리 쿠퍼, 김서훈, 하이눈 이 모두 셋이 이렇게 번복이 돼서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그 영화를 생각을 하면 대단했죠. 대단했었습니다. 아마 그냥 줄이 저 단사 뒤까지 서 있고 그랬었을 거예요. 굉장했었습니다. 그거는. 그게 원명이 Dwell in the Sun이든가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Dwell in the Sun 한 5-6명이 같이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제가 봤어.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안 나가고 있다가 또 들어가서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 상연이니까 가능하죠. 그게. 단지 우리들이 배가 좀 고팠었죠.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본 것 같아요. 노래 때문에. 노래 배우려고. 야, 이 노래 참 좋구나. 제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김성훈 씨가 워낙 잘 불러서 전 뭐 부를 생각도 안 하고 즐기기만 했죠. 뭐 모르는 사람, 저희 50대 한 40대 뭐 후반도 마찬가지고 하이눈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다 알죠. 만약 지금 하이눈을 다시 본다면 아마 처음 보는 영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Do not forsake me, oh my darling. On this our wedding day. Do not forsake me, oh my darling. Wait long. I do not know what fate awaits me. I only know I must be brave, and I must face a man who hates me, or lie a coward, a craven coward,

영화 Calamity Jane 중에서 Secret Love, 헨리 맨슨 악단과 합창단이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답순리 4동의 유서행 씨. 국화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윤채영이라는 아이로 지금 제 가슴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채영아, 만약에 네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날 위해서 가을 편지 한 통만 써줄 수 있겠니? 이런 사연을 적어주셨네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지존무상 2편 중에서 왕걸의 노래입니다. 경기도 의왕의 임정현 씨, 하이텔의 최대규 씨도 함께 들어주시죠. 신통 사랑하리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왕거리 노래하네요. 신통, 지존무상 2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의 이수규 씨, 김수철의 음악 중에 아무거나 띄워달라고 하셨죠. 아주 오래전에 KBS TV 대하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역사는 흐른다의 타이틀 들으시면서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